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쳐이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두려움과 감격의 차이. 오늘 1, 2부에서는 제가 속사람을 바꾸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말씀으로 이 같은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에 의하면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변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양보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의 경험 체계가 변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시를 배우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지리적인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들은 성장하고 또 성숙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던 삶의 자세 또 어떤 생각들을 내가 습득하게 되고 그것이 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얻어서 그것이 나의 경험처럼 내 안에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중학생들이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기도 해요. 드라마를 집요하게 보고 나더니 갑자기 어른 흉내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몰라요. 대학생이 토론 동아리에 가서 책 읽고 토론 좀 하더니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다 기억나시죠? 밤을 새우고, 피를 토하고, 막 싸움이라도 할 듯이 논쟁을 벌이던, 5년이 지나서 전혀 다른 얘기 합니다. 10년이 지나서 전혀 다른 얘기 해요. 왜냐하면, 이 지식과 정보는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진리인 것이 저쪽 편에서는 오류가 된다. 그런 좌우선 진리론을 얘기했어요. 위도가 3도만 달라도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요즘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게으르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라가 좌우명인 사람이 굉장히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휘하면서 일찍 일어나지 않는 새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모든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좋은 경험이 축적되면 사람은 변한다. 글쎄요. 모든 경험론은 결국은 회의로 끝이 난다. 이것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인간의 경험은 결국 흘러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하늘의 뜻을 알고 성숙해질까요? 아니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퍼스널리티가 변형된다는 것을 경험해 왔어요. 꼭 70대, 80대 노인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30대에도 그런 변형이 일어나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육체적인 모습과 삶이 어디서인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과거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넋두리와 회한과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판단이 굽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데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은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저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노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고 어떤 전문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단히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뭔가?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치에 대한 신념. 이것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치에 대한 신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며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내가 옳다고 배운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삶, 이것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사람을 진정하게 변화시킨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고 알려진 사람들, 입지전적인 사람들, 뭐 철의 법칙을 가진 사람들, 불굴의 의지를 보였던 사람들, 남들과는 다른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들을 가까이 가서 보면 그들이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내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물어본다면, 예?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코미디언들의 가족들은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전혀 유머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코미디언들은 실제로는 웃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형성된 세계와 그 사람의 그 깊은 곳의 그 내면 세계는 잘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스며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크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단기 선교 갈 때 우리가 IS 테러리스트들에게 그룹이 납치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말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소말리아에서도 그룹이 납치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납치당하고 테러리스트에 올라타가지고, 예? 기독교인들 일어나라.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슬림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보호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아니고 그냥 색출됐으면 아마 총으로 쐈든지 또 머리를 잘랐든지. 그 사람들 머리 자르는 게, 이발 말고요, 진짜 머리 자르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취미 같아요. 그게 사실은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단기팀이 겁먹을까 봐 가기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지만, 네.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야간 이동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기 지사님 작년에, 네? 네. 재작년인가요 벌써? 작년이에요. 우간다에서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중에는 버스 이동 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제가 만약에 납치되면 너네 기독교인 대표가 누구야? 그럼 제가 이충만 목사님 내보내려고 지금, 네? 가서 담임 목사라 그래. 네, 나는 그냥 평신도로 따라왔다 그럴 거야.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닥칠 때 엄청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일 먼저 차 뒤에 들어가 숨을 쬐.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막 설교하고 되는 사람이 막 금방 뒤에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거룩하게 나가서, 아, 멋지게, 아, 역시 목사님. 그럴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가치와 신념, 경험, 이 모든 쪼가리 다 모아도 그 상황에 적용이 안 돼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치와 신념이란 인간의 가장 극한적인 근본적인 상황에까지 가면 거기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여러분 천만 원도 내가 양보할 수 있고 1억 원도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문제와 가족의 관계 안에서 가슴앓이가 시작되면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위로를 받지 못해. 그리고 거기서 생긴 감정의 상처에 대해서 자유하고 노예나지를 못해.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외면하고 살아요. 아이들이 칭얼대는데 제가 원래 죄인이라 그렇다. 그럼 부모 보셨어요? 아니죠. 애가 뭘 못 먹었거나 사랑을 좀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얘가 지금 잠이 오거나 아니면 뭔가 몸이 아프니까 지금 이러는 거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말죠. 예? 옆집 아이를 눈탱이를 밤송이를 만들어 놓고 왔어도 얘기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제가 선생님한테 이르고 내 거 뺏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막 계속 그랬는데 막 하다가 막 울어버리면서 엄마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불쌍한 거 그래 괜찮아. 저 집이 좀 못됐더라. 그리고 넘어가죠. 그런 사이에 아이들은 이제 사회성으로 약간 무장하고 덮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할 줄 알고 남의 연민을 자극시킬 줄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본성은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볼 기회가 없습니다. 다 속으로 꽁꽁 숨어라 해요. 그러나 그리스는 1미터 파면 뭐가 나와요? 유적이 나오고요. 사람의 마음은 한두 꺼풀만 벗기면 뭐가 나와요? 예, 그 근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뭔데요? 그 근본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선과 친해질 수 없는 모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거기에는 선이 없고 근본적인 악이 있어요. 그건 마치 마그마와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표면을 덮어놓고 그리고 잔디로 덮어놓으면 좋은 정원 같지만 그러나 그거 떼짱 뜯어내고 나면요 그 안에는 마그마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모든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식물도 자라지 않아요. 거기에는 모든 선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주체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원하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예. 떼짱 두 개, 세 개만 뜯고요. 내가 가졌던 경험과 이미지 뜯고요. 내가 가진 지식과 신념 뜯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생명을 위한 헌신이 그 가운데 있는지. 살릴 만한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서 나를 부인할 만한 그런 용기가 있는지, 진리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지 장로고 우리 어머니 권사고 우리 할머니도 권사고 그리고 교회 환경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하고 성경책도 어릴 때부터 읽고 찬송도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제 안에는 적어도 지옥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꺼풀만 벗어보니까 그 안에는 어김없이 마그마, 어김없는 지옥의 불길이 그리고 그 안에는 형벌이 결코 화해할 수 없음이 결코 용서할 수 없음이 그 욕망이 시작되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욕망의 하렘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파국밖에는 일어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한결같이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절대로 친할 수 없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화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N극과 S극이 만나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호환성이 없다는 거예요. 언컴파티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면적으로는요. 적어도 내면적으로는.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 아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실험해 보세요. 나는 파고 팠더니 그 가운데서 사랑이 용솟음 쳐 나왔다는 분은 간증해 주세요. 저는 종교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 깊은 경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가 어부인데 갈릴리 코딱지만은 호수에서 말이죠. 자기가 밤새웠는데 거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거기에 만선의 기적을 이뤘어요. 근데 그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베드로에게 너무 비참한 거였어요. 자기의 뭔가 밑바닥을 봐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몰라서, 이게 워터송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인생을 살고 살고 살고 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의 파산 선고를 하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예. 이부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안에의 그 거짓됨과 그 죄악됨, 그 내가 죄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나의 인생의 액면가가 말이죠, 얼마나 우스운 데 서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모태신앙, 뭐 아버지가 장로, 뭐 교회에서 자랐고 어릴 때 뭐 성경 퀴즈를 뭐 훌륭한 목사감, 절에 갔으면 훌륭한 중감이라. 그러나 내 인생의 그 때짱을 뜯어낸 그 밑에 그 모습이 얼마나. 제가 가끔은 조선일보에다 전면 광고 내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허위와 그 허영과 그 우스움들을 한번 다 적어서 광고하고 싶다고요. 우리는 거기서 파산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것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 선고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사형 선고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 없습니다. 보소서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바통을 인수받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더 이상 너에게 구할 것이 없으니 나에게 키를 다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의 주체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를 선물해 주십니다. 내가 할 거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요. 예. 다운로드만 주로 받는 거예요. 예. 업로드 할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의와 진리의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저는요, 자의식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어서 어릴 때부터 선물 받는 걸 좋아하지 못했어요. 누가 선물을 준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걸 마음껏 누리지도 못했어요. 요즘은 좀 선물이 좋은 줄 알겠어요, 제가. 공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선비 아들이에요. 예. 저 별로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대회도 우리가 헌금하자 하는 거예요. 공짜로 밥 먹는 거 예산이 어디서 나오든지 저는 그거 편하잖아요. 여러분도 불편하시면 헌금하세요. 선물이 좋은 것은 선물 안에는 선물 주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알면서부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조건일 뿐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좋은 것은 사운드가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뭐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죄에 대하여 파산 선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 선물이 무엇인지 감격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주신 그 하나님이 좋아서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뭐든지 받고 싶어요, 여러분. 뭐든지 받고 싶어요. 그 선물이 좋은 것은 우리가 주는 이가 누군지를 알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을 성경은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의 다스림이라고도 말해요.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The Government of Affirmation, 이 긍정의 지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긍정의 선물을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부정은 한 번으로 적혀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내가 파산 선고하는 것, 내 가장 깊은 곳에서 파산 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파산 선고했기 때문에 주체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하는데 좋은 게 뭐냐면 뭐 안드로이드 그러면 구글에다가 다 저장해 놓으면요, 스마트폰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깨지고 넘어가고 그래도, 예, 물론 이충만 목사님한테 가져가면 되지만 그러지 않아도 큰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우리의 아이디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내가 의식이 나가도요, 네? 내 속에 메모리가 팍팍팍팍 지워져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는 메모리가 지워져가지고 그분이 영어를 못했대요. 프란체스카 회사하고 영어로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영어가 안 됐대요. 우리말밖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 사복음서에 대한 지식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정체성은, 내 아이디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각이 사라지신 90세의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는 영락없는 이영순 권사님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착해요. 저를 단지 못 알아 보실 뿐이지. 왜냐하면 그녀의 생명은, 그녀의 생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파산 선고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 앞에서 눈이 멀었고 그리고 그물을 버렸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에게 새 아이디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경영을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투명한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체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견고하고 투명한 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에게 접붙여져서 나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 겁니까? 아니면 감격하면서 살 겁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는 것, 이것은 아주 소소한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선물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간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9일밖에 되지 않다니, 우리가 이렇게 몇 개월간 준비하고 비용도 투자하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온 이 시간들이 9일밖에 되지 않다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짧은 여행이 말이에요, 불과 이거밖에 되지 않다니, 할 일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데, 더 좋아야 될 것이 많은데. 김유균 목사님이라는 그 소천하신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란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어서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란 내 인생에 대하여 파산 선고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몸부림을 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빈 이야기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보기만 해도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절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서 주님께 다 메모리되고 입력되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성령의 물결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 원고 보내고 인쇄하고 집에 가니까 11시 좀 더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연로도 하시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17년간 일했다는 생각이, 16년이네요. 16년간 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은 항상 자정이 되어서 들어가고 하루 종일 있었고 주일도 역시 하루 종일 있었고 주중에도 하루 종일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붕어빵 하나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지 못했고 교회 일, 하나님의 일 했지만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갑자기 생각해보니 16년간 딱 이렇게 살았네. 제 아내가 새삼스러운 얘기 한다는 듯이 그렇죠 뭐. 생각해보니 너무나 눈물이 나고 감사한 거죠. 거기에서 내가 설 자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 디아스포라의 복음 사역자로 또 말씀 읽고 또 말씀 준비하고 수요일날 성경의 맥을 하면서 그때는 저런 좋은 지금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레이저 프린트, 그전에는 잉크제트 프린트로 오는 사람들 거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직접 교재를 써서 하니까 수요일날이면 아침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앉아서 저녁 예배 전까지 해도 간신히 제 아내가 빨리 뽑아야 되는데 안 끝나요 그러면 잠깐만 해서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프린트에다 놓으면 잉크제트가 잘 돌아가나요? 시간은 되어가는데 나중에는 막 손을 덜덜덜덜 떨리면서 받았어요. 물론 훌륭한 사람은 미리 다 하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기억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받으시는 영광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은사도 많고 삶의 터전과 그리고 바운더리가 넓은 여러분들은 말에 무삼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을 하나님 앞에 감격의 일터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채워낸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